하루의 특집으로. 일단 지는 사람 빼고 나머지 어떻게 정해? 나머지 다 똑같아. 나머지 다 똑같아. 이거 선단장이다. 아, 그게 그냥 한 번에 이런데. 한 명은 150명은 이분 됩니다. 이거는 적극적으로 정규기가. 그렇죠. 내가 누구야 하자는 거예요. 나 끈끈하게 어제 됐어요, 이게. 네. 아니, 어제. 갑자기 하자 그러더라고. 근데 불교엔 내가 항상 트렌즈였거든요? 나 해보자, 일단. 자. 진 사람이 하는 거야? 진 사람이. 진 사람이 백설공부를 하고. 세방하는 걱정하지 마세요. 사과를 들고 하면 된다. 세방? 세방? 세방 나 제방이네. 가 있고. 자, 가위가 있고. 나 진짜 백설공부 싫어. 우와! 난 뛰기 하고 싶었어. 난쟁이 하면 어떡해요. 자 가자 가. 야 불길한 얘기 하면 틀린 아침되면 찐거 가위가위보. 야 저 진짜 개인적으로 슈가형이 한번 보고 싶다. 진짜 몰라. 나 얼마나 했다 윤지. 안되면 찐거 가위가위보. 야 잠시만요 제가 진짜 농담 아니고 너 얘기하고 내가 진짜 꿈에서 잠깐 왔는데 태영이가 했어요. 오, 태영이가 나 뭔가 집중해야 할 것 같아. 제가 진짜 봤어요. 나 태영이가 했으면 좋겠다. 제가 꿈에서 봤어요. 아 그래도 방탄의 비주얼을 달라고 하고 있는. 어 방탄 비주얼 두 명이네. 네, 백설공주를 하게 되었습니다. 네, 간만에 안 했잖아. 둘 중 한 명이 백설공주냐 진설공주냐. 안 돼. 진설공주냐. 오! 야!